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 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삶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진리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또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혼란이 많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확신하는 지식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사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인가.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분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율법과 지식을 신학적으로 잘 구별할 수 있고 시험을 내면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전하죠. 여덟 번까지 할 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고 싶은 것만 알아듣는 거죠. 학생들이. 영적으로는 더 그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그 본성의 틀이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가 언제나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든 이 틀 속에서 복음을 들으면 위선자가 되거나 늘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오는 내 본성의 틀이 복음에 의해서 깨어지질 않으면 그런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우리는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아는 지식이 내가 복음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영원히 그럴 것이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돼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식과 경험이 분리되고요. 배우기는 배우고 알기는 하는데 그게 내 가슴으로는 안 와요.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또 교리와 실천이 또 분리가 되는 것이죠. 배운 것은 많은데 실제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그 기만성, 이 죄의 기만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 지금 제가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살아있다 하나 과실수인데 그 과일을 맺지 못하면 그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면 그만큼 풍성하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종종 이런 열매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도덕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열매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럼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공자가 얘기하는 참는 것과 그리고 삶을 살면서 참는 게 낫지, 화를 내는 것보다는 참는 게 덕스럽지 이렇게 생각하고 잘 참고 참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되었을 때 그것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덕스러운 것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덕스러움이 일어난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그분이 살면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또 자신을 잘 가꾸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그런 도덕과 교양의 열매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오늘 그런 문제들을 사실 로마서 7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신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게 뭐 남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신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교양이나 도덕의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겠죠.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양이 아니다. 아주 교양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아주 교양이 있고 참 말도 정말 잘하시고 참 배려도 하고 참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곧 신앙의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양과 도덕의 열매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맺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이 본질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는 다 거룩한 열매들입니다. 거룩함이 본질이 되지 않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인간이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맺을 수 있는 교양과 도덕입니다. 7장 4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많이 나오죠. 6장부터 죽임을 당하였다.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6장 2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거룩한 열매예요. 그게 뭐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죠.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 전에 육신에 있을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믿기 전에 그때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하면 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죽음의 열매예요. 다 사망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후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야.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개의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바깥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오해예요. 첫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 율법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율법주의 또는 도덕주의라고 말하죠.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만큼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아주 위험한 신앙의 독소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강단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좀 더 열심히 살라고 하고 적용점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주면서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하고 사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거라고, 그거를 1년 내내 52주 동안에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혹은 일주일에 세 개씩 적용을 하면서 하면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도덕적 가르침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수양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없지 않습니다. 도덕적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훈련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욕정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훈련이죠. 그것이 결코 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고작 자기 수양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종교로 바꾸어내는 악한 시도입니다. 그렇게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이 돼요.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잘하면 할수록 잘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나보다 오래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 모양인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도덕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세 가지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는커녕 한 가지도 제대로 못했다. 이번 주는 잘하자. 근데 이번 주에도 또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교회는 꾸역꾸역 나와요. 낙심하죠. 좌절한다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이런 내가 열심히 하면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못해서 문제다.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로마서 7장은. 그러니까 제가 종종 관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이 그러면 이상하고 잘 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인지 의지인지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돌아봐야 돼요. 반대로 의지가 약하신 분들, 의지가 약한 쪽이거든요. 저는 의지가 약한 쪽이라 그 의지가 약한 분에 대한 긍휼함이 저에게는 남달리 많습니다. 긍휼보다는 공감이죠. 공감. 한다 그러면은 뭐 작심삼일만 해도 괜찮은데 이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럼 의지가 센 사람들의 몫인가? 의지가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의지와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구분들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좌절하거나 끝없이 자기 의의에 내가 훌륭한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한 것처럼 율법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오해는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율법 폐기론 혹은 도덕률 폐기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신의 삶을 무책임한 방종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언젠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뭐 부도덕한 방종으로 아주 부도덕한 삶으로 이끌리지는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오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우리를 율법주의에 묶는 것이에요. 우리를 율법주의로 묶어요. 율법에 묶이게 한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특이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예요. 지금 결혼에 대한 비유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게 간다, 시집 간다는 얘기예요.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시겠죠. 부부라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부가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든 남편이든 결혼한 관계 속에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면 그거는 못된 사람이죠. 여기 음녀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재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는 이제 이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이혼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게 사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된다. 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보통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서약을 안 하고 서약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열이 계속 뜨거울 때까지 이렇게 그딴 서약은 왜 하고, 뭐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시청 가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청 가서 결혼하고 뭐하러 그걸 해요? 참 갑자기 열이 받아 그런 행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포인트, 여기 이것에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지금 4절부터 6절에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요. 자, 이걸 지금 가지고 이해를 해봅시다. 4절부터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아까 4절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두 개의 남편이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남편이 누굴까요? 율법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러면 전에는 내가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해도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두 남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과 나는 결혼한 사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이고 내가 율법이에요. 나는 율법하고 결혼했으니까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율법과 내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내가 그리스도께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김형익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형익이 없고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됐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있으나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나의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전에 내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에게 가서라고 얘기할 때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게 바로 시집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전에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만 맺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여기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쓰는 것인가 하면 자녀를 낳는다 하는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내가 율법과 결혼을 했으면은 거기서 율법적인 열매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복음의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관계에 있는 한 좋은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과 결혼관계에 있는 한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자기의,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참 위선이라는 거는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위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실한 위선자. 진짜 급이 높은 분입니다. 진실한 위선자는,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을 속이거나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진실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거짓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평생 사니까. 내가 누군지를 나도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봤는데 무서워요. 무서워요. 율법하고 결혼하면 자기 의라고 하는,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은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아,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낳는 열매예요. 율법이 낳는 훌륭한 열매가 그 정도입니다. 율법과 결혼한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 결혼했는데 잘 나오는 열매가 그거고 못 나오는 열매가 뭔가 하면 좌절과 낙심이죠.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 하나님이 날 치실 거야. 제대로 못 사니까.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예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이 신부가 자꾸만 율법으로 가면 옛 남편이 율법에게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연약한 게 아니고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들에겐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율법의 이것저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솔깃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서 다시 전해도 그런 복음을 전하거나 천사가 와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런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천반에 그런 복음이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복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때때로 외부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편지나 이메일이나 전화나 받을 때가 있는데 쭉 들어보면 얼마나 그 내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얼마나 그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은.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 율법적 본성은 그런 하나님을 투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거는 하나님을 당신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다른 복음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종이 아닌데 종처럼 그 묶여서 사는 아들인데 종처럼 사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니까 못한 거에 대해서 뭐 헌금이라도 왕창 한번 내가지고 어떻게 이걸 또 무마시켜버리고 불안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서 율법에게 복종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음행일 뿐만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고 경멸이죠.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모를 때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 영적인 음행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부는 신랑의 성을 취하게 되고 신랑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나누게 되고 어디서든지 신랑이 가지는 영예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인은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결혼관계가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그 결혼 주례로 많이 쓰는 그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지막에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인간 사회에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야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훨씬 더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다가 또는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모르는 남남이었으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아 문제가 그러면 율법이구나 율법하고 결혼했으니까는 그 모양이구나 율법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결론을 내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7절에 보세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아무 문제 없다. 바울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계명 다 율법 얘기하는 거죠. 그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문제가 없고 그러면 뭐예요? 조금 아까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탐심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9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죄가 무엇인지 탐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제가 물어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럼 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다 그 자신의 정의, 자신의 설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탐심이 뭐죠? 탐심. 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도 옛날에 있었으니까 다 있는 말이죠. 없는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탐심, 그 탐심과 죄의 가공할 능력, 그 기만성,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 선생의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를 얘기하나 천만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9절 하반절에 계명이 이름에 라고 말하죠.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왔대요. 계명하고 율법은 지금 이렇게 호환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죠. 계명이 왔다. 나에게 왔다. 온 때가 있대요. 그럼 계명이 언제 왔어요? 그 계명을 깨닫게 되었던 때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여기에 두 시제가 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고 계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가 왔어요. 앞에 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거는 전에 율법 없이 살았을 때라는 말이에요. 율법 없이 살았을 때 바울은 율법 없이 살았던 때가 없어요. 유대인의 자녀였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이 말은 말하자면 율법이 진짜 의미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때를 전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어떤 변화? 율법을 깨달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깨달으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하면 9절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율법을 깨닫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제일 중요하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나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아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죽겠다. 이게 이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라는 게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죄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더래요. 나는 할 말이 없더래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 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죄를 알지 못했고 탐심을 알지 못했다. 죄와 탐심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시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어저께도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전도 집회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교회가. 근데 그 메시지 내용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모든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알게 된 죄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고통은 어디에 있나 하면 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덕관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옳고 그름의 자기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느슨해서 그것도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죄의 본질과 성격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거야라고 얘기할 때 그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원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들어오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간주되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1년 2년 있으면 세례받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서로 속이는 거예요.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구원은 내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영접기도를 하면 되거든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든지 영접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게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복음주의 교단 가운데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구원을 열망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내가 믿기로 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입으로 시만 하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본다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과 성격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놓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구주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구주를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죄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13절에 쓴 대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뭐예요? 계명의 이름에 내가 죽었다고 그랬죠? 9절에? 그 말이에요.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죄가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 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게 돼요. 내가 살아있게 돼요. 자기 의의가 살아있게 되고 자기 의의를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 사회생활과 내 모든 교회생활과 이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게 돼요.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세우게 되면 사람이 뻣뻣해지고 꼿꼿해지겠죠. 목이 고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율법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내가 뭐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지만 난 반듯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율법이 오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에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게 9절의 하반절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는 표현의 의미예요. 8절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바울은 탐심의 가공할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죄의 가공할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계명이 왔으면 율법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내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율법이 왔는데 도리어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더 짓더라. 율법을 이용해서 내 탐심을 교묘하게 더 발휘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8절에 기회를 타서라는 말인데 이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렛대로 이용하면 지렛대 아시죠? 그러니까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옮기거나 할 수 있죠. 그와 같이 보통 때 할 수 있는 수준의 탐심이 아니라 율법이 있자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더 내 탐심을 성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중반에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몇몇 탐심이 아니고 온갖 탐심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힘이 없어요. 사람을 죄짓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그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이 뭔지 아세요?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숭앙을 받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이게 탐심이라고요. 이게 탐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이드 존스가 지적했듯이 기도하러 골방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꽝이라고요. 시쳇말로 꽝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우리 죄성이라는 게 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그 속에서도 죄성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속인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죄는 소극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율법까지도 이용하는 게 죄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은 안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만 빼놓고는 안 하는 애가 없어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거든요. 더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교육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뉴스에서 뉴스 같은 것들 보세요. 막 그렇게 쓰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막 자세히 써요. 저는 그러니까 뉴스를 읽질 않아요. 제목만 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모방 범죄를 만들 수도 있고 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게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게 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죽음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게 죄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도 이 율법으로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율법마저도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 안에서 탐심을 일으켜내는 그 죄의 기만성 그걸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탐심을 알았고 죄를 알았다 율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에요. 바울이 자기에게 스스로 하는 생각이에요. 너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넌 율법을 사랑해서 밤낮 율법을 읽고 있지 않느냐, 묵상하지 않느냐. 너만큼 힘들게 율법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딨냐. 너는 너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자기가 속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속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폭로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실 때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의 그 가장 은밀한 부분, 그 은밀한 부분은 자기 의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것을 다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다루어질 때 아, 저 목사가 나를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뭐 저부터 까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같이 기도 못해 죄인들하고. 따로 기도해야 돼. 성전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같이 내가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훌륭한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나 바리새인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 나쁩니까? 감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별로 받으시지 않는 아주 말라기식 표현으로 하면은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서 내가 못 받을 테니까 절로 좀 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 종교적인 위선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말도 못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일 뿐만 아니라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본성에는 있어요. 안 나타나서 그렇지 있어요 그게.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아유 저것들도 교회 와 그런다니까요. 저것들도 교회 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멸시하는 일들이.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좀 괜찮으세요? 좀 괜찮은 분이세요? 이 어려운 질문이죠.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깨닫게 되었고, 율법을 깨닫는 순간 괜찮은 나는 죽었고 죄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뭐를 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곤고하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자기 처지가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잘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율법 앞에, 율법의 거울 앞에 나를 확연하게 비추어지는 나를 봤을 때 나는 비참하고 더럽고 걸레 같은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순종해서 살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왔는데 고작 만들어진 결과물인 나, 이 열매, 율법과 결혼해서 맺은 열매인 나를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훌륭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훌륭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 고작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천만에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는 좋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함으로써 죄인의 마음을 찢어놓고 죄인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평균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문에 들어갈 때까지 나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치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매일 성경 읽으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명이 자기에게 왔을 때 예전에 그 자기 만족이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 죄가 살아났다.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었지만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고. 나 이제 봤다고.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다고. 근데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고 소리 지르는 거죠. 이 절망적인 탄식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결혼시키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전 남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이게 7장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율법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탄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믿기로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는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끝나고 방으로 오십시오.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면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인하시면 됩니다. 시인하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결국은 내가 뭘 그냥 간단히 하면 되는데 뭐 율법 이런 탄식이 왜 필요해요? 하면 되는데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없이 복음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게 천박하고 부도덕하고 교양도 없는 세상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었는가? 이것은 율법 없이 복음의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정한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저먹은 거죠.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듯이 거저먹었습니다. 거저먹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먹은 것이 진짜 먹기는 한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니죠. 진짜 먹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오늘날 강조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회개 없이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이 내가 가던 길을 회개라고 하는 건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근데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예수를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추구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안 사람은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을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각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은 고통스럽게 탄식하게 되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열매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기 시작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 남편인 율법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 새로운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이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개선이나 우리가 어떤 정화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의 답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같이 답답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또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의 죄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저희의 탐심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깨닫게 된 그 죄와 탐심의 본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저희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만들어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 의의를 높여주는 그런 수준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며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위하여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율법으로 돌아가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저희같이 소망 없는 인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훌륭한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도록 저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리는 은혜가 이 지역의 광주를 벗어나 온 조국에 분단되어 있는 조국 남과 북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땅에 빛이 될 수 있는, 주님, 그런 역사가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